가끔씩 생각나 너의 손짓 환하게 웃던 넌 지금 어딨어 이제는 너가 없는 게 내 현실 난 너에게는 먼지처럼 사라졌어 좋겠지 But you know 알아야 돼 don't you know 난 너가 미로써 쓰러진 도미노 아직도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어 잠이 또 안 오는 밤을 보내가 문 눈을 떴어 셀 수도